힘들어 했는지를 나를 위해서 숨겨왔었던 지난 너의 슬픔을 이제 날 떠나려 하는 너를 더 이상 붙잡을 수는 없는 걸까 너를 다시 잃는다는 건 내게 너무 힘들 것 같아 다시 시작하자는 건 아니야 단지 나를 떠나지만 말아달라는 것 너의